또 반복된 얼핏 하던 나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기나긴 고민해가 보는 문제 속이 매연아 미로 미로 속에 갇힌 길이를 방문자 만만한 기다려도 못해 난 막난 기다리기만 할 뿐 싹싹 눈이 내게 다가와 줄게 girl 우리 처음 만난 때처럼 풋풋하던 그때처럼 이런 저런 너와 내 사이의 끝이 어떤 것 말로 I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에 사는 접어두길 바래 오늘 하나 이게 사랑이 맞는 건지 하루에도 열두 번 더 헷갈리고 두 번 갖고 놀던 장난감도 뭘 원했냐고 되물어봤어 달콤함은 아주 잠깐 우리 너무 쉽게 녹아버린 솜사탕 가슴 이제 나도 막지 못할 것만 같아 어서 날 잡아줘 떠나가기 전에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yeah. 누구도 네 자리를 메꿀 수 없는 걸 I know, you know. Oh, 그냥 조용히 날아 I don't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에 hey, 사랑 접어두길 바래 오늘 단 하루만 I don't wanna be without you girl I wanna be your man 난 그래도 only about love